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네, 오늘도 음악이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넬슨 만델라의 고향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거주지요 소웨토를 무대로 해서 자유와 인권을 위한 저항을 춤과 노래로 뮤지컬 표현한 그 뮤지컬 사라피나에서 첫 곡을 띄워드렸어요. Freedom is coming tomorrow. 자, 오늘 뮤직박스 5930 이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4월 19일로 향하는 오늘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혁명을 노래한 영화와 음악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뮤직박스 5930 혁명과 자유 그리고 평화.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틈이 없어야 합니다. 엔진의 수명까지 영향을 미치는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쉘로 관리하십시오. 셀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쉘. 네, FM 영화음악 뮤직박스 5930 오늘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혁명을 노래한 그런 영화와 음악들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그리스의 행도하는 음악가 미키스 데오드라키스의 영화음악부터 준비했어요.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음악은 탱크보다 강하다. 미키스 데오드라키스는 어두운 그리스 현대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인데요. 음악으로 그리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또 그 안에 자유를 향한 열망을 간절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럼 그의 영화음악 가운데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과 함께한 두 편의 영화에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1963년 실제 있었던 야당 지도자 람브라스키의 암살 사건을 다룬 영화죠. 제트 중에서 한 곡을 골랐는데요. 가수 마리아 파란드리가 불러주는 Murmur of the Heart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1970년 우루과이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계엄령에서는요, 로스칼차키스의 연주로 그 투파마로스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이 투파마로스는 우루과이 민족 해방 전선을 뜻한다고 하죠. 자, 세 번째 곡은요, 역시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작품 중에서 골랐는데요. 1982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미싱, 의문의 실종. 칠레 쿠데타를 배경으로 해서 실종된 아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 그 중에서 정치적인 음모를 깨닫게 되는 아버지의 이야기죠. 자, 미싱 중에서 반젤리스의 테마곡 미싱, 이렇게 해서 세 곡을 이어서 들어보죠. 히카이모 데고사마자도티도 데토티도 제데미로 아보스 아보스 투에티도 카이모 아보스 아보스 투에티도 카이모 χωρίς δουλειά και ξοχιώνει και φυσά χωρίς τσιγάρο και δουλειά απόψε, απόψε το δάκρυ του κιλά απόψε, απόψε το δάκρυ του κιλά. 이 카이모 마우단 기타 돈 무란노 담마티아 뒤네 날 여보냐 아홉세 아홉세 무시시니 까르냐 아홉세 아홉세 무시시니 까르냐 네, 뮤직박스 5930 오늘 자유, 평화 그리고 혁명을 노래하는 영화와 음악들 준비해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아, Z와 계엄령, 의문의 실종에서 각각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계엄령 중에서 투파마로스는 이세영 씨의 신청곡. 이기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영국의 켄 로치 감독의 영화에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켄 로치 감독은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서 혁명을 옹호하는 그런 감독이죠.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사회의 어떤 불합리한 모습들을 담아내는데 그의 시선은요, 혁명 그 자체보다는 그 속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사랑에 맞춰져서 더 큰 감동을 전해줍니다. 자, 이렇게 울림이 큰 영화. 켄 로치는 자신의 영화 랜드 앤 프리덤에서는 스페인, 그리고 칼라송에서는 니카라과, 또 빵과 장미에서는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해서 혁명과 그리고 어떤 투쟁 혹은 순수한 이념들을 노래했는데요. 이 세 편의 영화에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아, 우선 1936년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파시즘의 횡포에 대항했던 시민군들의 순수한 열정, 이상, 그리고 회의를 그린 영화죠. 랜드 앤 프리덤에서 한 곡을 들어볼 텐데요. 혁명은 전염병과 같다. 이곳에서 우리가 성공했다면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켰을 것이다. 랜드 앤 프리덤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인터내셔널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화의 동명 타이틀곡 Land and Freedom까지 들어볼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칼라송 중에서는 케일라 로드리게스가 불러주는 게레로 데 아모르, 사랑의 전사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빵과 장미 가운데서는 호세 알프레도 히메네스가 불러주는 엘 레이, 왕이라는 곡 이어서 나갑니다. Empieza América Legión. Los proletarios gritan guerra hasta el fin de la opresión. Borrar rastro del pasado, arriba esclavos todos en pie. El mundo va a cambiar de base, los nada de hoy todo han de ser. Agruguémonos todos en la lucha final. El género humano es la internacional. Thank you. tus jóvenes manos combatientes, fundidas al metal con que nos amas. Te cambió ese amar la vida y sus promesas por el frío de tus pies entre los suaves. Me muera, sé que tendrás que llorar. Llorar y llorar, llorar y llorar. Dirás que no me quisiste, pero vas a estar muy triste y así te vas a quedar. Con dinero y sin dinero, hago siempre lo que quiero. Y mi palabra es la ley. No tengo trono ni reina, ni nadie que me comprenda, pero sigo siendo el rey. ¡Sí, señor! ¡Para José Alfredo! ¡Cántale con ganas a tus paisanos! Una piedra del camino me enseñó que mi destino era rodar y rodar. Rodar y rodar, rodar y rodar. Después me dijo un arriero que no hay que llegar primero, pero hay que saber llegar. Con dinero sin dinero, hago siempre lo que quiero, y mi palabra es la ley. No tengo trono ni reina, ni nadie que me comprenda, pero sigo siendo el rey. 네, FM 영화음악 뮤직박스 5930 4월 19일로 향하는 오늘은 자유, 혁명, 그리고 평화를 노래한 영화와 음악들 쭉 듣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들을 곡은 영화 스파르타카스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로마군에 맞서서 자유를 열망했던 노예 스파르타카스의 투쟁과 반란을 그린 작품이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 뭐랄까 스파르타카스 역을 맡은 커크 더글라스의 영화로 또 많은 사람에게는 기억이 되는 작품입니다. 바로 그 영화에서 엔드 타이틀곡 Goodbye My Life, My Love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브레이브하트 중에서 올랐는데 멜 깁슨, 이 배우 멜 깁슨의 감독 작품이죠. 최근에 Passion of the Christ를 내놓은 그가 1996년에 연출한 작품인데요. 잉글랜드의 폭정에 시달리던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해서 저항군의 지도자 윌리엄 월레스의 자유를 향한 투쟁을 그린 영화입니다. 자, 그 영화에서 제임스 호너의 영화음악 For the Love of a Princess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항쟁 중에서 15소녀의 그 버려진 이 소녀의 발자취를 따라서 치유되지 않는 역사의 상처를 그려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영화 꽃잎에서 소녀 역을 맡고 있는 이정현이 직접 불러줍니다. 꽃잎 세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은 참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4월 19일. 혁명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노래한 곡들. 오늘 뮤직박스 5930에서 그래서 골라봤는데요. 이번에는 평화와 반전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들 쭉 한번 들어보죠. 먼저 밥 딜런의 명곡입니다. Blowing in the Wind. 얼마나 더 많은 포탄이 날아야 영원히 싸움을 끝내게 될까?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어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될까?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아야 자유를 얻게 될까?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다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흘러나오던 곡이죠. 이 곡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 곡은요. 1965년 베트남전, 그 반대운동 당시에 조앤 바이스가 불렀던 바로 그 곡입니다. We Shall Overcome. 참 예전에 우리나라 대학가에서도 많이 들었던 그 곡이에요. 우리 함께 손맞잡고 걸어갈 것입니다. 우린 함께 손맞잡고 걸어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곡. 이 곡은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하룻밤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곡에 이어서 플라스틱 요코 밴드의 Give Peace a Chance 들어볼 텐데요. 베트남 전쟁과 프랑스 68혁명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반전 분위기가 무르익는 중에 존 레논과 오노 요코 부부는 침대 시위라는 것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신혼여행지인 암스테르담의 한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누워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곳에서 바로 쓴 곡입니다. Give Peace a Chance. 자, 그 침대 위에서 쓰여진 곡 다큐멘터리 영화 이매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죠. Oh! 나의 뮤직박스 5구 성공 오늘 자유와 혁명 그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그런 영화와 음악들을 골라서 들어봤는데요. 아, 한순간 뜨겁기도 하고 한순간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아주 서정적인 그 아름다움에 취하기도 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마지막 곡은 존 레논의 이메진으로 골랐습니다. 참 가사도 감동적이죠? 한번 상상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평화롭게 사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두들 나를 몽상가라고 하겠죠. 하지만 나만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아니랍니다. 언젠가 당신도 우리들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래요. 그러면 세상은 모두 하나가 되어 살게 될 겁니다. FM영화음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ky.